세계위생시설의 날에서 만 토론회가 22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토론회에는 도시경영성, 보건성,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연관단위 일꾼들과 조조 유엔아동기금 대표부 부대표가 참가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위생선전 직관물들과 무해위생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.